하늘로 건물을 건너 고향 찾아서 너보고 찾아왔네 두뇌나 산꽃 도라지 꽃 피는 그날 냉설을 걸고 떠났지 산딸기 물에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해 아니 가련다 불필이 불며 불며 노래하면서 너와 살련다 찾아 물방아 찾아왔네 달뜨는 고향 새설이 정다운 그날 울면서 흘러 떠났지 구름은 흘러 흘러 떠나가도 두 번 다시 타향해 아니 떠나리 수수밭 감자 밭에 씨를 뿌리며 너와 살련다